없다는 말을 하는 그대에게 슬픈 눈빛이 느껴져요. 희미하게 다가오는 아픔을 그대 눈빛이 말해주네요. 사랑은 이별인데 사랑은 슬픔인데 또 다른 사랑이 시작되는 걸 정말 어쩔 수 없죠. 힘든 그댈 보면 놓아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. 언제까지나 늘 그대만 바라보는 바보 같은 나. 사랑은 인연인데 사랑은 행복인데 둘만의 추억이 되어가는 걸 절대 놓칠 수 없죠. 힘든 그댈 보면 안아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.